애곡의 마음 손이래 담아 텅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조한을 높이 날고 돌아온 저녁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조경준 작곡인 노래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푸른 하늘을 지켜선 인민군 비행사들의 끝없는 용의와 자부심을 깊은 생활정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조국의 하늘을 지켜가는 남다른 긍지와 당과 수령께 충직한 하늘의 결사대로 살며 싸워나갈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높은 총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비행임무를 수행하고 인민들의 눈빛처럼 정다운 활주로 불빛들의 마중 속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 속에 넘쳐나는 수호자로서의 보람과 언제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안고 날마다 위훈을 창조해가는 더없는 긍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맹세를 저녁마다 즐거운 문화생활의 한때를 보내는 비행사들의 낭만 속에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구성된 노래의 선율은 3박계 통해 8분의 6박자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정답고 따뜻한 저녁의 정서를 그려보입니다. 노래는 인민군 비행사들의 독특한 생활 정서를 진실하고 특색 있는 시음악적 형상으로 그려보인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 특히 비행사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 하늘 높이 날고 돌아오. 다음 순서로 노래 그이옵신 모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은용 작곡인 노래는 조치의 백이 201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려하는 김종훈 동지의 품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어느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경려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그 이만을 충종다에 모셔갈 천만 군민의 진정을 진실하고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는 가사와 손율로 훌륭히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라 대조상에서 8분의 12박자로 씌어진 노래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 그이옵신 못살아는 인민의 진정이 흘러넘치는 훌륭한 시호들과 졸졸하고 풍만한 정서가 그비쳐 흐르는 감동적인 선율 흉상으로 와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친근하신 그이의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종훈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종훈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이만이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